사랑하고도 늘 외로운 나는 담을 수 없는 슬픔에 목이 메이고 어두운 방 구석에 꼬마 인형처럼 몽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만 보네. 너를 처음 보았던 그 느낌 그대로 내 가슴 속에 머물길 원했었지만 서로 다른 사랑을 꿈꾸었었기에 난 너의 마음 가까이 갈 수 없었네. 저 산하늘 모으는 항상 나의 창에 붉은 입술을 부딪혀서 검게 멍들고 멀어지는 그대와 나의 슬픈 사랑은 초라한 모습 감추며 돌아서는데 이젠 더 이상 슬픔은 없어. 너의 마음을 이제 난 알아. 사랑했다는 그 말 난 싫어. 마지막 따지 웃음을 보여줘. 붉은 입술을 부딪혀서 봄게 멍들고